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멋지고 이쁜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교회 가면 꼭 들고 가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헌금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아 예물을 드려요. 하지만 헌금만이 예물은 아니죠. 또 무엇이 예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나 다른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까요? 오늘 새 찬양 속에서 알아보기로 해요. 주여 우리 예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찬양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선생님이랑 나눴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용돈이나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재능 또 우리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우리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럼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물 함께 듣고 오죠. 이 땅이 나와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또는 어린이 예배, 키즈클럽에서 말씀을 듣고도 전혀 실천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나눠주지 않고 욕심을 부려요.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옆에 성경이 다 준비되어 있죠? 그럼 신약성경, 그래요. 구약 말고 신약성경에 있는 야고보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에요. 첫 번째 장인데요. 절은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순종할 것을 알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친구를 따돌리거나 욕심 부리고 잘난 척하는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실천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랍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하여 다음 주에 한번 경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약속해요.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찬양 주님 날 사랑 안에 듣고 2부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자료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기쁜 걸까요? 누구의 외침일까요? 우리 영어 버전 숲톱 들어보세요. 듣고 다시 올게요. 주세요. 드디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어린이 전도를 위한 시각 자료가 나왔어요. 아, 태국의 선교사님이 기뻐하는 소리군요. 불과 최근 몇 년 전에 어린이 전도 시각 자료를 만들기 위해 한국어로 된 자료를 태국어로 바꿔 다시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 자료를 출판했을 때 선교사님들은 그 자료들을 쓰다듬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자료가 태국어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감사했어요. 시각 자료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서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과 어린이들이 이 시각자료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태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료들을 만들 뿐 아니라 더 많은 자료들을 그들의 언어로 만드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그래요.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전도용 시각 자료를 출판하기 위해서는 많은 출판비가 필요해요. 필요한 재정과 교재 제작, 즉 공과 번역, 시각자료 제작에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의 때 응답될 줄 믿어요. 이것으로써 태국 선교사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 새 나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힙합 만나러 가죠. 지난주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티팜이 담대하게 아버지와 언니에게 주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두려움이 가득했던 티팜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는데요. 한편 아기 페리가 불에 대어 다치게 되자 성교부에 데려가서 홀트마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자고 했는데 그마 성경책까지도 갈기갈기 찢기고 말았죠? 이제 티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보아요. 며칠 후 티팜은 물을 깃다가 언니와 아픈 아기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찢어 없어진 성경책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페리를 선교부에 데려가도록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선교사들이 잘 돌볼 거야. 아기를 선교부에 데려가자.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불에 데어 왔을 때 잘 낫는 것을 봤거든. 언니는 깊이 생각한 후 말했어요. 그래, 도움이 될 것 같구나. 가보도록 해보자. 티팜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언니가 무사히 갔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밤중에 티팜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었어요. 어떤 사람이 마당에서 불가를 조용히 걸어가는 그림자를 보았어요. 달빛에 티팜은 언니 로사가 페리를 안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 선교부로 가는구나. 주님, 언니가 그곳에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티팜은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밖으로 나가서 정원으로 가보았어요. 파릇파릇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농사가 잘 되어 먹을 음식도 많이 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오고 계셨어요. 어쩜 좋죠? 아버지가 오셔서 언니가 선교부에 간 걸 알면 큰일 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말해봤나요? 찬양 듣고 아버지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해요. 로선 어디 있니? 나갔어요. 티팜은 대답했어요. 아기는? 언니가 데리고 갔나 봐요. 흥, 성교부의 가꾼. 아버지는 음성을 높이며, 언제 갔니? 내가 가서 데려와야겠다. 라고 말했어요. 밤에 간것 같아요. 달이 밝아서 길을 잘 보고 갔을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거다. 예, 아버지.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아셔야 해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약도 있고 음식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을 변하게 했고 기쁘게 해주었어요. 나는 이제 영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무섭지 않아요. 티팜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가족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셔서 어린이 된후 죽으셨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책이 그렇게 말해줘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티팜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대로 확실히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네요. 전도자 티팜인데요. 과연 우리 티팜의 아버지 오레스틸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 친구여. 어린이 구원 찬송 듣고 이어서 마법사 오레스틸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탄이 나쁜 생각 말로 유혹하여도 난 찬송하며 말씀 위에서 밤은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딥밤, 네가 알다시피 나는 외롭다. 두렵고 또 아주 나쁜 사람이야. 딥밤의 어깨에 놓인 아버지의 손이 조용히 떨렸어요. 나는 참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구나. 기다려봐라. 며칠 후 티팜은 언니 로사가 아기를 안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티팜은 달려가서 언니, 아기가 다 나왔어? 텀블씨 부부는 잘 계셔? 할머니는? 그들은 다 편안하신단다. 너에게 이것을 주라고 하셨어. 아버지께서 성경을 찢어버렸다고 했더니 새 것을 주시더라.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도 그 책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 나도 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어.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시니? 언니, 아기 페리와 언니를 보면 아버지도 믿게 될 거야. 와, 할렐루야! 티팜의 언니 로사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군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과연 티팜의 말대로 아버지도 믿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 그 다음 이야기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듣도록 하고 우리 친구들 다음 대학의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길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